틈만 나면 시도하는 짜투리 영업. 짜영업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쓰시나요? 넷플릭스 써요. 넷플릭스. 저 혹시 그건가? 가입하려고 해요. 제가 미국 드라마나 이제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기묘한 이야기? 블랙미러라는 작품이 넷플릭스에 있어요. 몰라요. 블랙미러 알아요. 영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이제는 이제 3시즌부터 넷플릭스 제작 드라마로 이제 편입이 됐어요. 이게 블랙미러라는 제목은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폰 액정을 끄면은 그러니까 이제 화면이 검은 까만색인데 이제 비친다고 해서 이제 그런 의미로 지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드라마 자체의 컨셉이 네네. 그래서 이제 옴니버스 드라마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새로운 어떤 우리의 일상이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그 전까지와 비교해서 되게 많이 변화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원래 영국 드라마들이 좀 어두운 성향이 있기도 하고 되게 시니컬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과연 이 기술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점만 가져다 주느냐. 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어떤 측면들을 좀 어떤 때는 좀 비약을 되게 심하게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좀 근미래의 어떤 그 상황들을 이제 그렇죠. 상상을 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어떨 때는 뭐, 엄청 현재 벌어지는 걸 가지고도 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시즌 3 어떤 에피소드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제 평점을 남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또 사실 뭐 그러니까 통신사에 뭐나 이제 전자 뭐 전자에 이제 수리를 하러 오시면은 나중에 전화가 와서 뭐 평점을 남겨달라. 네. 그걸로 인해서 막 뭐 벌점을 주기도 하고 월급을 깎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일반적인 그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 사진을 남겨서 뭐 좋아요를 누르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그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평점에 반영이 돼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내가 좋은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은데 당신은 평점이 4.2점 이하여서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짜증난다 그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대, 이제 현대판 카르마. 네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끼리 이제 사교 어떤 이런 것조차도 네. 그러니까 뭔가 쟤는 4.0 이하여서 조금 좀 불편해. 쟤는 뭔가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그럴싸하다. 네, 뭔가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고 네네. 되게 인상적인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이제 애인이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애인을 못 잊고 되게 이제 시리에 빠져 있는데 친구인지 그 여자의 이제 언니인지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대신 신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죽은 남자친구의 모든 SNS에 기록된 정보를 업체에 넘겨서 그러니까 그거를 데이터화해서 AI를 AI처럼 해서 이제 전화 그러니까 전화 통화가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그 음성 이런 패턴이나 이런 그 사람이 많이 쓰던 단어나 이제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인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영화 우리가 그녀 허 있잖아요. 약간 네네.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는데 죽은 남자친구의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럴싸하다. 네, 근데 그게 완전히 황당무계하게 우리가 좀 어떻게 막 저렇게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상해볼 법한 어떤 그 근거에서 조금 더 이제 밀고 나간 그런 상상력들로 이제 에피소드들이 채워져 있어서 누군가는 상상해봤지만 윤리적 문제 때문에 안 했을 그쵸, 만한 이게 이 드라마가 그래서 되게 재밌고 이제 옴니버스라서 사실 부담 없이 한 에피소드가 재미없으면 그냥 그 다음 에피소드 다른 걸로 보셔도 되고 검색해보니까 벌써 시즌 4던데 내년 3인데 이제 사실 영드여서 처음에는 에피소드가 적어요. 이게 유일한 단점이 그거예요. 에피소드가 적어. 그러니까 1시즌 3편 2시즌 3편 얼마 안 되네요. 네 근데 뭐 한 1시간 정도로 길긴 한데 대단한 단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적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라니 크리스마스 특별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되게 강추하고요. 네. 이번에 시즌 3는 그래도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작해서 6편. 제가 마침 어제 이제 6편을 마지막 편을 보고 시리에 빠져서 이제 뭘 보나. 시리에 빠져서? 시리 네. 시리야 하면 원래 넷플릭스 얘기하시길래 그 루이스 K 하실 줄 알았는데. 아 루이스 CK 아뭐 스탠더 좋아하는 거 많죠. 앞으로 이제 넷플릭스는 인도 영화도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넷플릭스 자체를 사실 영업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그 블랙미러라는 드라마를 저는 이번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들어왔길래 내추럴 지오그래픽에서 했던 그 코스모스 그거 들어왔길래 그거, 그거 그렇죠. 때문에 다시 가입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차례 때 영업하세요. 저 다 딴 거 할 건데 어쨌든 저희 얼마 안 남았네요. 자 마지막 네. 최종 발언 하세요. 최종 발언. 네 뭐 블랙미러. 블랙미러라는 작품을 꼭 보시고요. 네, 넷플릭스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 아직 좀 심의의 속도 때문에 좀 컨텐츠가 미국에 비해서는 맞아. 좀 적은데 맞아요. 그래도 그래도 이제 메리트가 많은 서비스니까. 둘이 가입하면은 그러니까 뭐 한 사람당 한 명이 가입하면은 두 사람 정도가 볼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걸로 이제 저희 아버지도 보시고 제 동생도 보고. 그러니까 3명까지 4명까지 동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서 베이직 스탠다드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요금제에 따라서 이게 그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블랙미러.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블랙미러 검은 거울. 네. 예. 스마트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자영업자 다섯 번째 영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댓글. 되게 힘을. 댓글 구걸. 아니 진짜 트위터 팔로우. 힘이 팔로우 힘이 돼 진짜. 여러분 의견을 주세요. 페이스북 좋아요. 영화 네, 저희는 따봉충입니다. 네. 따봉충. 따봉충 마팔 좀비입니다. 저희 100% 마팔. 아, 안 하고 있구나. 100% 마팔. 100% 마팔은 안 해요.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네. 잘 살아봅시다. 네. 빠요. 네. 인연 이질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빠이. 저도 궁금하네요. 안녕.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 되게 빠듯하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많이 빠듯했어. 그러니까. 식스센스 때는 그렇게 빠듯한 느낌. 12월 연말 특집으로 만나요.